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사드 반대, 평화협정 체결, 미국 반대 시민학생 대행진 준비위원회가 최근 서울 용산에서 반미 평화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용산 미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군의 환경오염 범죄를 폭로 규탄했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의 광화문 주변에서 반미 집회가 진행됐습니다.